Yeah, I feel good tonight. 알고 바른 액션 L. Yeah, 오늘은 특별한 날, 특별한 타임. 이 시간을 기다렸지. 너를 위해 준비한 내 마음. 음악은 흐르고 화끈한 분위기 좋고 모두가 하나 되신 하게 Come on, let's go. 블링블링블링블링 내가 널 지킬 수 있게 너의 빛을 내게 보여줘 워낙에 groovy moving 소리 높여 come come come 나를 보는 너의 시선에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 아주 아주 뜨겁게 용기 내서 다가와줘 기다리는 나의 마음에 이제는 지쳐있는 마음을 열어 이 순간을 느껴 Baby let's talk talk talk talk to me I wanna talk talk talk talk talk to you 혹시 하는 춤추며 빙빙빙 yeah. 내가 너를 느낄 수 있게 yeah. 조금만 더 내게 다가와 손을 높이 들어 모두 함께 점점점 간직하고 싶은 이 시간 안아주고 싶은 내 마음 아주 아주 흔들어 가식 따위 벗어버려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멈춰 너에게 할 말 있어 귀를 빌려줘 넌 맞춰 넌 gorgeous 네 표정 특히 luxurious you 웃을 때도 춤출 때도 나를 바라보는 눈빛마저도 you and I will not switch you Chanel say my name Chanel so we don't hands up say my name Chanel say my name Chanel so we don't say my name You got me, I got you. You got me, I got you.